예,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20절까지에 보면 또 오늘 두 가지의 묶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래요. 여러분, 등과 빛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밝혀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0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시인의 상황이 참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107절에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09절에도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많이 지금 내게 찾아와 있고 나는 위태롭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고 적들이 자신을 해하고 싶어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자신의 이런 어두운 인생, 두려운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똑같이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알도록 인도해주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6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킨다 그래요. 우리를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죄짓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7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8절에는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자원제물을 올려드린다고 그러는데 이건 자원제물은 감사의 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두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찬 것 같고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죄악 가운데로 치달을 것 같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실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인지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죽어가는 내 인생에 소망과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등이나 빛이 필요함을 느낀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둡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빛과 등을 찾고 빛과 등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어둡다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잘 되는 길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항상 어두움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정욕에 휩싸이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한 치 앞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앞으로 그냥 부르심 받을 수밖에 없,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어두움이 가득하다라는 것들을 알 때, 내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나는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 때, 인간은 그 현실의 어두움을 느낄 때 비로소 빛을 찾게 되어지고 등을 찾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어두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는 내 인생은 실패와 좌절, 근심과 걱정,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 또 순풍보다는 역풍이 많이 불고 배방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간교와 간악 속에서 어둠의 요소들로 가득하다는 것들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게 빛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이 세상에 왔고 세상을 비추지만 어두움은 빛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둡기 때문에 빛을 싫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두움이면서도 죄악으로 치닫기를 좋아하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가기를 괜히 좋아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어둡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날 또 새벽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없는 제 인생은 어둡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기도를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암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랑한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혹은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래요? 내가 당신을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제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당신 다음으로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우리 하연옥 집사님, 오늘 하이준 집사님 부부가 나왔는데 하연옥 집사님이 하이준 집사님한테, 여보, 나는 당신이 많은 남자들 중에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로는요, 목사님을 사랑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또 뭐 어떤 집사님을 사랑하고요. 이런 남자들 한 4명 이름 대면서 4명 정도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중에 당신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이준 집사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내가 그래도 1등이네 이럴까요? 예, 그거는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오직 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이 네 개로 나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여러 가지 뭐 음식도 먹는 것도 좋고 내 가족들도 좋고 교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제일로 그래도 좀 마음을 쏟는 게 말씀이고 주님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뭐가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가득 채운다는 고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주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세상의 길에서도 성공하기 원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높여주시길 원하면서 세상에서도 높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렇게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로 결단하고 오직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4절부터 보면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예, 그러면서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예, 많은 죄악들이 유혹들이 내게 찾아오지만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나를 구워 붙드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허무하니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반대로 주님의 율법과 가까워지는 자는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자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지만 오직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들을 믿으며 11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고 떨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대요.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평가받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주님과 함께 했는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111절 말씀을 말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그러는데요. 여기 기업을 삼았다라는 말이 기업이라는 말이 나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유산을 가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 이 기업이라는 건 유산을 가진다는 말과 똑같아요. 주의 말씀을 나의 유산으로 갖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주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고 내가 오직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세워주실 것들이라는 것들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또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해요? 말씀을 주기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죠? 근데 무엇을 주시는 게 가장 귀한 걸까요? 주님을 주시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근데 주님을 준다는 게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게 한 아이들은 반드시 고등학교가 지나서 대학생이 되면 교회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삼냐면 말씀을 유산으로 삼는 것. 저는 어저께 이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유산을 삼겠습니다. 내 기업을 삼겠습니다. 어떤 유산이 여러분의 유산일까? 나중에 내 자녀들이 내 부모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할까? 나는 부모님에게 뭐 정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부모에게 내가 많은 좋은 땅과 집과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 아이들이 먼 훗날 제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 제 자손들이 저를 통해서 우리 조상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감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대요. 그냥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귀한 고백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우리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것 원할 때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나중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나의 유업으로 삼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